있어요. 하지만 안을 수 없네요.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낯멋이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